주체 105, 2016년 2월 7일 지구관측 위성 광명성 4호가 성과적으로 발사된 것과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우주 공간으로 쏘아올린 물체들의 등록과 관련한 협약 체약국으로서 위성 등록을 위한 문건을 유엔에 제출했습니다. 최근 유엔 우주사무소가 광명성 4호의 등록과 관련한 유엔 공식 문건 ST, SG, SER, E768을 작성하여 유엔 우주사무소 웹사이트 위성 등록부와 유엔 전자문서고 웹사이트에 각각 게재했습니다. 이로써 해당 국제법들에 따라 합법적 절차를 거쳐 진행된 우리의 위성 등록 사업이 완결되었습니다.